연말인데 연말에 뭐야 이거 강의 들어오니까 되게 오기 싫죠? 유경님 오기 싫으시죠? 제 엄마한테 뭘 물어봐. 스케줄이 없는 양반한테 물어봐. 선생님 오기 싫으시죠? 다른 스케줄이 없으신데? 월요일 되세요. 유경님 바쁘시잖아.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밥 먹고 잠깐 이제 여기서 쉬었다 가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선생님은? 식사하고 관계없이?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식도락이 먼저 지나는 게? 여학생 좀 아쉽더라고요. 겨울방학생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겨울에 야생화? 아, 야생화. 야생화도 없어요, 겨울에는요. 겨울에 쉬세요, 그냥. 맨날 공부만 하실 수 있나? 좋은 세상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는데 뭐 이렇게 연말인데 바쁘지 않으세요? 별로?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오셨어요. 정말 추적스럽게. 아니 좀 제가 평소에 좀 촌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하니까 거의 악권이네요. 이게요, 네?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판매라서요. 아, 판매원이에요? 아, 그 얼마씩이에요? 천원이요. 천원. 아, 그걸 지금 판매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없이. 네, 학교에서 늘 하고 다니면서.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촌스럽네요. 저는 줄 알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오래된 건데. 그리고 이 입고 계신 그 겉옷도, 코트도 굉장히 클래식한. 그죠? 콜라하고, 사랑의 열매하고, 그, 코트하고. 완전히 저거네요, 세트. 네? 컨셉이에요. 고상한 촌스러움입니다. 3종 세트 아주. 아, 정말. 그럼 다들 안 바쁘시구나. 이쯤 되면 막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박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지금 아무 일도 없으세요, 선생님? 별로 뭐 바쁜 일 없어요. 이승윤아. 저요? 월요일 괜찮아요. 월요일 괜찮아요. 와, 다들 이상하네. 자, 그러면 오늘 비트겐슈타인. 그 앞에 러셀이나 저 뭐죠 이 사람이 로버트 솔로몬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미국의 초기 철학인 미국 철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철학에 대한 얘기가 글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철학은 잘 몰라요. 가르칠 수가 없어 제가. 애덤 두설의 현상학은 나중에 실존 철학할 때 간단하게 좀 거론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이트하고 비트겐슈타인하고 미국 철학은 이제 실용주의가 있으니까 실용주의에 대해서 이따 강의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산림출판사에서 나온 아주 3,300원짜리 지식 정도 있죠? 실용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라는 책, 이유선 선생님 책인데 요거 오늘 요 책 가지고 실용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3,000원짜리 책을 한 번씩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요. 43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436페이지. 사모 속의 자라투스트라 합리성 한계 있는데 이 소제목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조금 사모 속의 자라투스트라는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가리키는 말이겠는데요.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이 사람은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지난번에 니체 할 때도 얘기했듯이 현대 철학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거대한 체계로서의 철학 이런 것들 다 폐기되기 시작하죠. 독일 관념론 이후로. 그리고 철학이 자연과학이 하던 일들은 철학에서 하던 일들 중에 상당 부분 이제 심리학으로 넘어가고 자연과학으로 넘어가고 사회학으로 넘어가고 정치학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정치학과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기는 하지만 아주 진지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읽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는 각각의 그 학문 분과의 세부적인 학문 분과로 넘어가죠. 그게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막스 베버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 아주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살던 시대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철학의 역할이 정말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힘이 없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의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 사실 철학만 그런 건 아니겠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도 어떤 것을 과학적 탐구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복잡하게 많잖아요. 가령 우리가 중세시대만 해도 연금술하는 사람들 과학자로 볼 수 있죠.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 결과를 수학적인 공식으로 표현해내는 것, 이것이 과학이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위대한 과학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서양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게 실험을 해서 측정 결과를 수학식으로 표현해내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의 언어는 수학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정의되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아직도 물리학 중심의 과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생물학을 아직 과학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약간의 그 꼴통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생물학은 수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과학은 우리가 과학적인 법칙을 알면 앞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일어난 사건들은. 근데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과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갖다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철학만큼이나 뭐 비과학적이겠어요? 철학만큼은 아니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이라고 해도 과학이 이제 근대 세계 이후로 과학주의가 우리들에게 이제 파고 들어왔고 그래서 과학이면 모든 것이 만사를 끝장이다. 만사 땡이다. 하는 태도들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과학 중심주의 태도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어볼 때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연대를 자세히 잠깐 보면은 436페이지에 보면요. 1889년에서 1951년이에요. 1889년에서 1951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간 시대가 이른바 19세기 말, 세기 말에서 1951년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잖아요. 정말로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간 사람이죠.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간 사람입니다. 1951년이면. 그러니까 이때는 뭐든지 과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적인 탐구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는 격동의 시대니까. 격동의 시대.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람도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가령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했을 때 유승희 학생, 자연과학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객관세계를 눈에 보이는 객관세계를 그 다음에 연구하는 학문. 네. 그럼 이 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해도 그럼 자연과학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법칙을 발견하려고. 그죠?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고 동시에 그 법칙에 근거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예견하려는 학문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발견된 법칙은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다 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죠. 자연과학은 정말 그래요. 근데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어요? 노래방 같은데 노래 한번 해드려요? 마이크 좀 가까봐.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어요? 대체로.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언제 어디서나 틀림없다고 믿어져 왔는데 가령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쿤 있잖아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걸 읽어보면 토마스 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그때의 과학자 집단이 이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하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과학적 진리라고 하자 하는 것이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연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연과학의 모형은 사람이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우리가 물론 지구의 둘레 태양은 지구의 둘레를 돈다 이런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것과는 관계없는 객관적인 진리 또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말이 더 무거우면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자연과학적인 탐구다 이렇게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책 중에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있죠.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학자들 사이에 일정한 합의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걸 자연과학이라고 하냐 해서 일정한 과학자들 사이에 합의에 근거해서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그렇게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가 이제 정상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과학의 위기가 닥치고 그 정상과학을 뒤집는 사태가 벌어지면 과학혁명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이행해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과학이 하나의 정상과학이 있을 때 이 정상과학에 이제 위기가 닥치고 이 위기에서 이 기존의 정상과학이 완전히 딱 여기 이렇게 바뀌잖아요. 과학혁명이. 그래서 요 새로운 정상과학 안에서 정상과학 2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맙습니다. 요즘에 패러다임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뭐 패러다임이 맞네 안 맞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패러다임 시프트다.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이 토마스 쿤이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혁명이라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펄짝펄짝 뛰면서 발전한다 이게 과학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책점이 과학혁명의 구조잖아요.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보면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일정한 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 집단의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과학자 집단의 합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과학자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자들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관적 요소가 개입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이때 이후로 사람들이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과학에 대해서. 아 과거의 과학은 틀림없이 천동설 같은 경우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돈다 틀림없이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뭔가 과학 탐구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동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천동설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동설의 바탕을 두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사태들이 벌어져. 그러면 아 우리가 맨 밑바닥에 놓고 있는 제일 원리가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해. 근데 걱정을 하는데 사람은 아 그렇다 해서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 그쵸? 틀린 게 아니야. 계속 임기응변으로 이게 꿰 맞춰 가요. 근데 도저히 이걸로는 안 되는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걸 폐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쓰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서 실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합적 체계가 정합적으로 딱 아기가 맞아들어가는 체계가 완전히 폐기가 되고 다른 것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아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자연과학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법칙의 발견과 실험의 방법 뭐 이런 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구나 하고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빼도 먹도 못하게 아주 틀림없다고 여겨지고 있는 객관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게 되는 비트겐슈타인이나 또는 저기 미국에서 나온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여기 딱 있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게 있어요. 진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있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뭐가 있어 있고 이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요것에 대응하는 주관적 탐구가 있다 딱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가령 칸트에서도 물 자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지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결도 절대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이런 탐구들을 해보면은 이 인간의 주관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요 토마스 쿤 이후로는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회적 구성주의. 자연과학도 사회적으로 그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는,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건 역시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생겨나는 생각들이죠.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묻는 거예요. 근데 계몽주의 이래로 계속해서 자연과학은 이런 거다.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성되면서 과연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따져묻는 거죠. 자연과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태도들이 사실은 학문적인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연과학의 역사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저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저런 논의가 나오면 저게 사회학으로도 가고 사회학에서도 나가고 그 다음에 사회학에서 경영학으로도 가고 경제학으로도 가고 경제학 경영으로도 자기개발하는 데까지 가요. 자기개발에서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 나와요.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경영하자. 하다못해 그 가짜는 공병호도 자기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을 써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땜빵 담아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위기가 닥친다. 이 초반에 아까 제가 임기응변으로 기존의 체제하고 맞춰보려고 그러다고 했죠. 이게 이제 에드워크 가설들이라고 그러는데 에드워크가 임기응변이라는 뜻의 라틴어 에드워크. 임기응변으로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령 이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다가 적용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를테면 지금 우리 한국에 2008년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쳤다. 이 경제위기를 닥쳤는데 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대토론회가 벌어지지는 않고 그냥 바로 4대강 유역 정비 건설 바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941년생 이명박이 하고 있어. 1941년생이 진짜 머리 썩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1941년생이 머리 썩은 거야. 승희 몇 살이야 지금 41년생? 내일 모레 70이야. 그러니까 머리 썩은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예요? 저기 전국이 공사장이 되어야 공사장처럼 움직여 이렇게 나왔잖아 신문 헤드라인에. 그거야. 그게 그 방법밖에 없어. 그 패러다임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 삽질하던 부두자하고 삽질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도 그게 지금 저 세계 경제가 그거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보는 지금 경제 위기를 보는 사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사태를 보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누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아가잖아. 그죠? 바로 잡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맨날 욕한다고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 다른 게 그런 반대 주장들이 용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당장 닥친 일부터 그렇잖아요. 당장 닥친 일이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말이 그런 데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런 학자들이, 그러니까 토마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 구조, 요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이걸 딱 읽고서,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렇게도 굳건한 진리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자연과학마저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적 진리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이걸 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임기응변식으로 해왔는데 늘 안 됐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밑바탕에 깔고 있는 제일 원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읽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자연과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과학사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토마스 쿤 과학혁명의 구조, 이거 이제 현대의 고전 목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알아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소문 들었어요? 예. 네. 괜히 또 코치 캐우니까 귀찮죠? 예. 네.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가지. 그런 걸 물어봐. 어떻게 알았냐. 이러고. 그죠? 좀 짜증나죠? 예, 네, 짜증나는데. 네. 설마, 근데 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데 강의 들으러 다니는데. 강의하는 강사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운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꾸시라고요. 아, 캐묻는 놈도 있구나. 이렇게 겪어봐야지. 캐묻는 놈도 있구나. 학기 도중에는 헤어스타일 바꾸지 말라고 그랬는데, 헤어스타일 바꾸고. 오늘 이분이에요. 헤어스타일 바꾼 분이. 네. 겨울에 바꾸시든지 말든지 전 관심 없는데, 학기 도중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이 고전 목록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게 왜 고전이냐?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가 과학에, 난 자연과학에 관심 없어. 누군 관심 있어서 읽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임기응변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들은 학자잖아요. 학자들은 이렇게도 한번 뜬금없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야. 뜬금없이 생각해서 뭔가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당장에 저걸 읽어서 지금 한국 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 무슨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생각을 갖다 정반대되는 또는 그것과는 아주 무관한 또는 그것을 깨트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공부를 계속 하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이소룡 그 뭐죠 저 평전을 읽었는데 그 사파로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림 자료들이 사진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데 1973년 말에 이소룡 그 용정호투가 개봉했어요. 1973년 말에 엑스마스 신정 특선으로. 근데 그때 신문 광고가 있었잖아요. 신문 광고 요 밑에. 그래가지고 그 국제극장 아세요? 모르죠? 선생님 아시죠? 국제극장이 어딘지 아시죠? 지금 동아면세백화점 있던 자리, 조선일보 옆에, 거기 국제극장, 거기 외국 영화 많이 했어요. 거기 국제극장하고 아세아극장, 청계천에 있는 아세아극장하고 개봉을, 국제극장에서 개봉을 했어요. 영재국 73년에. 영재국부터 개봉했는데, 저는 저 녹번동에 있는 도원극장에서 재개봉할 때 봤어요. 아이씨. 73년대는 아직 영화를 볼 만한 가오가 못됐고, 75년도인가? 도원극장에서, 녹번동에 있는 도원극장이 하여튼, 용재호트 전무문 당산대형, 요 세 개를 계속 재검해가지고, 무지하게 여러분 봤어요. 담 넘어 들어가서 보고, 화장실 창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됐거든요. 학교 딱 땡땡이 치고, 76년이군요. 아니, 77년에, 아, 78년에 도원극장 가서 봤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신문 광고 있잖아요. 거기에 온갖 얘기가 다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 감동이 없는데 단연코 할 때 이것도 한자로 써놨어요. 단연 그다음에 단연 군화를 군화를 제압. 알겠어요. 이게 군화가 뭐겠어요? 군화를 제압. 모든 영화를. 네? 모든 영화. 아, 그러니까 무리 군자잖아요. 모든 영화를 제압. 네? 네. 절대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절대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절대 만족도 또 한 장 써놨어. 이렇게 여기다 절대 만족할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자로 써놨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 광고 카페 진짜 유치뽕이에요. 유치찬란해. 뭐 이렇게 폭풍 같은 뭐 파괴력, 뭐 바람을 가르는 수도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손수자, 팔수자, 바람을 가르는 수도. 와 미치겠더라, 미치겠어. 그다음에 뭐 명운 그때 이소룡이 죽었을 때 죽었거든요. 죽은 다음에 명운은 가도 명연은 남는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와, 막 터나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73년이에요. 74년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지금 이른바 지도자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30대라고. 20대 후반하고. 이명박이 43년생이니까 아니 41년생이니까 이명박 32살 때 그 개봉한 영화예요. 그때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뒤로 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생각해보세요. 단연 제압. 일이 이명박이잖아. 군화를 단연 제압.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대 후반하고 30대 초반에 가졌던 그 감성이 사회생활 딱 남자들 그때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그때 딱 몸에 밴 그 현대건설에서 몸에 쫙 배어들어왔던 그런 세팅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게 안 변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느라. 학교에서 오래된 선생님들, 나이 많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제 정퇴직을 앞둔 선생님들 보면 공부 안고 맨날 똑같은 양반을 한 얘기죠. 내가 겪어봐서 좀 아는데 하는 분들 있잖아. 사실 30대 초반부터 겪어본 거야. 계속 똑같은 얘기. 그죠? 변함없이 그렇게 변함없는 양반. 아,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73년에 개봉했다고? 그러면 이때 이후로 공부도 안 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군화를 단연 제압. 저거 외에는 대히트. 히트. 대히트. 이렇게 대자도 큰 딸 위에 이렇게 꼭 한자 막 섞어 쓴 거 있잖아요. 안나 카푸리. 그리고 그때는 이름 옆에 딱 이렇게 된 카, 뿌리, 여자 이름, 안나 카, 뿌리, 여기다 점 찍고 말이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영재모투 개봉 광고판에 나와 있는 이 광고 문안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70년대 초반에 젊은 날을 보낸 이들에게는 한국사에서 그대로 그 감수성이 그대로 박혀있겠구나. 그러니까, 아, 군화를 단연 제압. 군화를, 단연 군화를 제압. 보면서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정상 자기가 정상과학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사실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번 경험하기가 어려워. 한 번도 경험. 우리 그렇게 많이 못 사니까 기껏해야 20대 중 제정신 차리고 산 지가 몇 년 됐어 지금. 눈물 흘리지 말고 왜 이렇게 울었어? 여러분, 여러분. 하품했어? 하품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제정신 차리고 산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잘 모르겠어. 몇 년 안 됐지, 지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기껏해야 25부터 65세까지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어디죠? 저기, 노인들, 그, 치매 노인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그 양반들, 그, 간병하는 사람들, 그 기사 난 거 읽어보니까, 실제로 벽에 똥을 바른 분이 있다더군요. 그러니까, 65세 넘어가면 이제 벽에 똥 바르기 시작하니까 기껏해야 40년이에요. 사는 게. 40년 동안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 보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짧은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세계사회 변환이 다 일어났어. 우리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만 해도 한국전쟁 일어나기 전만 해도 한국 지방마다 동네 모습이 있었잖아요. 신분제 질서가 굉장히 오랫동안 잔존해 있었잖아. 그거 한국전쟁 때 다 없어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끝나고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세요. 이 한국현대에서 50년 만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났어요. 게다가 우리 살아생전에 경제위기 두 판씩 겪잖아요, 지금? 이거 보통 하냐? 10년 만에. 98년에 한 판. 근데 98년에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몇몇 기업만 이게 단기회채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재정을 풀어 세기로 되는데 지금은 안 돼. 98년 이후로 세계경제하고 너무나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벌써 10년 만에 공황을 두 번 겪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확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들떠 있어. 근데 지금 이 두 판을 겪어도, 삽질 경제를 아직도 이렇게 머리에다 새겨놓고 있는 사람이 안 변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어리숙한 것 같아도요, 인민대표자회의의 그 대의원은 그 나이를 먹어도 하는데, 저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인가요? 거기 상무위원회 그 정치국원 있죠? 정치국원은 임기 도중에 70이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뽑아요. 거기서. 70이 넘은 사람 일단, 옹, 알죠? 옹. 예? 네? 옹 있잖아, 옹. 이렇게. 너 옹 치고, 그러니까. 70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임기 도중에 70이 넘어간다 그러면 안 뽑아요.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30살 때도 공산주의 청년연합, 청년연맹인가? 그러니까 공청단. 거기 소속될 때부터 일단 딱 추적을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의 경력을 쭉 살펴봐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저기 몇몇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있을지 몰라도 최고위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그거 없어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살아생전에 한 번씩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지배적인 세계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지배적인 세계가 되는 동안 사는 사람 없죠. 그죠? 몇백 년 걸렸을 테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빠른 시간 안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1929년에 대공황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번이 그것에 버금가는 저기 경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대책들이 팍 나가잖아요. 왜? 비상 대책들이 이게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따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학문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야 이제 얘기가 이제 다른 데로 좀 샜습니다만은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이런 것처럼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 마찬가지로 이제 과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철학은 어떤 학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19세기 말을 겪으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철학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로버트 솔로몬 이 사람이 거론한 게 이제 프로이트하고 비트겐슈타인을 얘기하죠. 프로이트하고. 프로이트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심리학 이론 그 자체로는 프로이트가 지금은 다 논박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이를테면 불안 그 두 얼굴의 심리학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불안 그 두 얼굴의 심리학. 불안하세요? 이런 책을 사서 자화상을 보듯이 이렇게 읽어보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신 분들은? 불안하세요? 눈을 못 마주치 책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니까 불안하신 거거든요. 불안 그 두 얼굴의 심리학 이런 책을. 가령 이 책만 해도 이제 보르빈 반델로브라고 이 사람이 게팅겐 대학 교수이고 의사인데 게팅겐 대학교에서 이제 불안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책 읽어보면은 프로이트 틀렸다는 얘기 하거든요. 예? 그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갖다 이제 어린 시절의 성적인 억압 이걸 이제 환호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 얘기다 이거죠. 틀렸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프로이트가 틀렸다. 보르빈 반델로그 이 사람이 프로이트가 틀렸다는 걸 말한다 해도 프로이트보다 위대한 건 아니에요. 왜? 프로이트는 그 프로이트 이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쵸? 한번 달리 볼 수 있다. 인간이라고 철저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의식 이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그 무의식이 인간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보다는 위대했던 거다.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나 비트겐슈타인이나 둘 다 19세기 말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도 빈 출신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 뒤에 프로이트를 논박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고 비트겐슈타인도 마찬가지. 비트겐슈타인 굉장히 그래서 현대 철학의 20세기 철학의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뭐가 어떻게 도대체 뭘 어떤 짓을 했길래 그놈이 그렇게 훌륭하단 말이냐. 오늘 살짝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토마스 쿤의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 저거는 이 프로이트나 비트겐슈타인이 죽을 무렵에야 나올 책인데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자연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또는 인문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데 비트겐슈타인이나 프로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의 상황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436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이요.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말해야 할 모든 것을 갈 것을 모두 말하고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싸운 뒤 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원래 공학도 출신입니다. 공학도. 물리학을 전공했던 공학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기 왔어요. 나타났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버트란트 러셀 앞에 나타나서 공부를 하고 논리철학 농구라는 책을 쓰고 떠났어요. 아, 나 이걸로 철학계를 평정했다. 무슨 지가.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모든 병사들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 이걸 읽었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은 자기가 쓴 책을 갖다가 원고로 수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여해서. 그럴만해요. 참호에서 보는 1461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별로 할 일 없이 거기서 이렇게 원고를 수정할 만 했겠더라고요. 괴롭긴 하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이 짜증나죠? 초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네. 쫓겨났습니다, 나중에는.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잘 다루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그 불미스러운 학부모들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너무 수준이 높게 가르친 거야. 애들은 갸가가고 뛰고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얼라라라 막 이러고 하니까 안 돼버린 거예요. 이게 좀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들은 안 가르친다. 초등학생들이 뭐 물어보면 모른다. 선생님께 여쭤봐라. 안 됩니다. 못 가르친다. 교사 자격증 없다. 이러면서 음악 몇 곡을 작곡하였고 뭐 누이를 위해 집을 지었으니 많은 일을 했죠. 근데 집안이 누이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집안이 부잣집이에요. 부잣집. 오래된 가문 출신인데 유태인이었죠. 비트겐슈타인 유태인이었는데 무지하게 부자예요. 무지하게 부자. 철학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1929년에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왔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두 권인데 하나가 초반에 쓴 게 논리 철학 원고라고 하는 책이고 나중에 쓴 책이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두 권의 책을 비트겐슈타인이 알아서 논리, 철학, 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쓴 게 철학적 탐구. 근데 안타깝게도 논리, 철학, 논고는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철학적 탐구는 살아있는 동안에 출간이 안 됐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출간된 책은 논리, 철학, 논고 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죽을 때 암으로 죽었거든요. 제자들한테 죽을 때 이제 대학 교수를,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를 하다가 아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또. 떠나는 게 직업이에요. 이게 거의 뭐 왕따 분위기였는데 이게 그 유명한 철학자 칼 포퍼라고 있어요. 칼 포퍼하고 비트겐슈타인 사이에 뭐 부지깽이 사건으로 유명한 뭔지 알아요? 부지깽이 뭔지 알아요? 부지깽이 사건 뭐 그들이 연탄을 뗐느냐 그건 아니고 벽난로 있죠, 벽난로. 칼 포퍼하고 이제 비트겐슈타인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토론회가 있었나봐요, 이제. 벽난로 와서. 노변정담을 하고 있었겠지, 모여서. 요즘에 펀드가 잘 풀려요?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무슨 철학 얘기를 하고 있었나봐요. 근데, 마침,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전해지고 있어요. 두 가지 버전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에 관한. 그러니까, 온건한 이야기와 강경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한 행동 중에, 온건한 쪽과 강경한 쪽이 있어요. 과격한 쪽인데, 이제, 약간 소프트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칼 포퍼가 비트겐슈타인한테 뭐라고 하니까 비트겐슈타인 이제 부지깽이를 흔들면서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으로 뭐 포퍼 칼 이봐 칼 이 정도로 그러면 곤란해 뭐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소문.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레디컬 과격한 버전은 이제 부지깽이 부지깽인데 벌겋게 달아 있었다 달고 있었다 이제 부지깽이 벌겋게 달고 있었고 너 이러다 쑤신다고 얘기했다는 이 얘기가 아가리를 지자마려? 뭐 이렇게 갔다는 이게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비뚱이 시단을 음해하는 세력은 후자 쪽이 옳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뚱이 시단을 그래도 옹호하는 세력은 전자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가 옳은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치갱이 사건으로, 불미스러운 부치갱이 사건이 있어서 뭐 그게 결정적이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건 뭐냐면 그가 그만큼 자존심이 셌고, 자기 철학의 개념에 대한 그 반박을 잘 농담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부치갱이 사건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사건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뭐라 그런 데도 없지만, 만에 하나 어디서 저 대학에서 저한테 뭐 철학선생으로 초빙을 한다고 못 갈 것 같아요. 부치갱이 사건을 벌이지 않을까. 저는 별명이 옛날부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빨간 벽돌이었거든요. 빨간 벽돌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제가 별명이 빨간 벽돌이냐면, 어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저 종교에서 패싸움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빨간 벽돌로, 빨간 벽돌 아시죠? 건축자재. 빨간 벽돌 이렇게 제 머리를 쳤는데, 머리가 깨지지 않았다. 빨간 벽돌도 견디는 머리다. 요? 레드 블릭, 빨간 벽돌. 이렇게 줄여서 빨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빨간 벽돌 사건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까봐 못 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케임브리지만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안 되고, 맨 밑에,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1920년대 비트겐슈타인이 케임브리지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 그가 떠나온 비는 새로운 세계가 빚어지고 있는 소용돌이의 도가니였다. 거기.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은 빈 세기, 흔히 말하는 세기말 비엔나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기말 비엔나라는 책이 있어요. 칼 쇼르스케라는 사람이 쓴 세기말 비엔나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또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이라는 책도 있어요. 비트겐슈타인 직접 다룬 책이죠. 그러니까 두 권을 다 읽으시면 좋은데, 비트겐슈타인하고 직접 관련된 것을 읽고 싶으면은 빈 비트겐슈타인 세기말의 풍경을 읽으시고, 너무 딱딱한 것, 철학 얘기가 많고 딱딱해요. 아, 난 약간 로맨틱한 걸 읽고 싶다. 그러면 세기말 비엔나를 읽으시면 돼요. 둘 다 재밌습니다. 더 재밌는 건 세기말 비엔나. 여 선생님은 뭘 읽으시겠습니까? 세기말 비엔나. 한 선생님은? 소수로는 선생님은? 세기말. 아이 참나. 선생님은 뭘 읽으시죠? 세기말. 빈, 비트겐, 둘 다 안 읽으시려고? 아, 빨리 마지막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지. 이걸 제가 했으면 빈, 비트겐. 네, 그 이재이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철학, 그 번역 아주 잘 됐어요. 두 권 다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하나, 빈, 비트겐슈타인, 그 세기말의 풍경, 그 책은 석기홍 선생님이 번역했는데, 비트겐슈타인 전공한 분이 번역했어요. 번역도 아주 잘하고, 그 다음에, 세기말 비엔나는 김병화 선생님이 번역했는데, 그 양반도 번역 잘했어요. 공화국의 몰라, 그 다음에, 모더니티스도 파리, 뭐 이런 거 번역한 양반이. 네, 둘 다 재밌습니다. 김희선 씨 뭐 읽으실 거예요? 예? 네? 둘 다 안 읽으시려고? 아니, 둘 다 읽으시려고? 네, 세기말. 자, 그럼, 아, 이제, 세기말 비엔나 나 읽겠다. 이걸 노래. 손 들어보세요. 세기말 비엔나. 빈 비트겐슈타인. 둘 다. 어, 둘 다? 검사 안 한다고 막 드셔? 어, 너무 잘난 척 하시는 것 같아! 아, 그러세요. 세기말 비엔나부터 읽으세요. 둘 다 읽으실 분들은. 세기말 비엔나부터 읽으면, 거기에 세기말 비엔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림트 있죠? 크림트라든가, 프로이트라든가, 또는 이제, 헤르츨, 그러니까 이거 시오니즘의 아버지라고 하는 헤르츨, 뭐 이런, 정치인, 정치 운동하는 사람, 화가, 그 다음 코코슈카, 그 다음에 쉔베르크 있죠? 쉔베르크. 쉔베르크하고 비트겐슈타인 누나하고 친구였는가 그래요. 이 집안 자체가 우리가 흔히 그러자 짱짱한, 빵빵한 집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저 가오 나오는 집안, 벽돌 좀 쌓이는 집안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하게 잘난 척하는 집안. 그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리고 그 크림트나 이런 화가들이 분리파라고 그러잖아요. 예술주. 분리파 회관이 있어요. 분리파들이. 그 분리파 회관 지어준 사람이야. 내 아빠가. 무지하게 부자의 철강회사 사장이었고 아주. 보시 출신이, 아, 보시 출신 없고. 아, 제가 최근에, 고시 합격한 조카 때문에 아주 열받아가지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렸어요. 짜증났어. 사촌 누나가 자기 아들 고시 합격했다고 핸드폰 전화가 왔어요. 에이씨, 그러지 않으면 열받아 죽겠네. 바꿔버렸어요. 전화 못하게. 옛 번호로 전화하면 없는 국번이면 확인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연결 안 해줘. 고시, 싸가지 없는지. 제가 우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리게 고시 공부하면 호접한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고시 공부하는 자가 제일 경멸받는지. 잘하면 되죠. 네? 고시요? 아니 고시부터 잘하면 되죠. 아 고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 우리는. 능멸이 능멸. 우리는 능멸. 만약 우리 아이가 서울법대 가면 호접 파볼 때 내가 입대합니다 한다고. 아, 경찰이나, 그, 판사나, 검사한테 당해본 놈들은 꼭 그런 것 같더라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 경멸한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유럽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낡은 귀족사의 몰락, 중상계급의 불안,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 작가, 비평가들의 분노가 두드러지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비트겐슈타인 자신은 낡은 귀족사를 표방하고 있었다. 낡은 귀족사를 표방하고 있었다. 이거는 조금 그런데, 요 말은 좀, 100% 믿을 말은 못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흔히 세기말 비엔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공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분위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싸브리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싸브리한. 선생님들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아세요? 슈테판 츠바이크라는 사람도 이 세기말 비엔나에 속하는 거예요. 슈테판 츠바이크. 그 뭐지 마리오 앙투아네트 생애도 쓰고 그 다음에 저 에라스무스에 대해서도 쓰고 아주 그 평전으로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그래서 저 나중에 자살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도저히 자기는 이런 야만스러운 어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슈테판 츠바이크가 쓴 책 중에 어제의 세계. 그러니까 도저히 이 야만스러운 시대를 못 견디겠다. 그 사람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교양 귀족이었던 거죠. 못 견디겠다. 야만 어제의 세계라는 책인데 정말로 애처로운 책입니다. 슈테판 츠바이크 책 읽어보면은 좀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한국 사회가 너무 야만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그 자살이 정말 좀 그런다. 뭐 그런 민감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못 견디는 시대가 온 거죠. 세기말에. 그 이제 빈에서 거기서 이제 거기 보면은 그는 비트겐슈타인은 빈학파 예술가 작가 비평가 그룹에 속하였다. 아르놀드 쉔베르크는 그의 가족 친구였다. 누나 친구였을 거예요. 누나가 음악가였을 거예요. 아주 급진적인 저널리스트였던 카를 크라우스는 또 초창기 동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럽에 거기 보면은 이 불행한 천재 비트겐슈타인의 훌륭한 공적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신경증과 그와 유럽을 전복시키고 있던 병리현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이 세기말 비엔나라고 하는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것이 철학의 전환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했겠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의 패러다임을 시프트를 한다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아이 말이죠. 우리는 빈에서 저 무시무시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분석을 추구하고 있던 뛰어난 의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주제로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였다. 지금은 프로이트는 보통 철학자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는 확실히 철학의 손실이자 수치이다. 그랬죠. 저도 철학의 손실이자 수치이다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은 프로이트를 열심히 공부할 마음은 별로 없어요. 문명의 불안 정도는 읽어볼 만한데 뭐 꿈의 분석이나 요즘 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읽으면서 좀 계속 여기 꿈 해몽책을 자꾸 좀 뭐 생각을 하게 되니까 꿈의 해석 이런 거 읽기 힘들어요.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려면 이제 문명과 불안 그건 좀 읽을 만하죠. 어쨌든 지금부터 프로이트는 딱 한마디로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인간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다윈하고 프로이트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탁월한 어떤 존재이고 이 지구상에서 더 이상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존재라 이렇게 여겨왔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생물종들과 다를 바 없이 이성도 아니고 그냥 우연한 자연 선택의 어떤 생존 투쟁에 나서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져 버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윈의 얘기가 생물학적인 얘기라면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 사실은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짓이 네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서 진행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이트야말로 사실은 다윈의 얘기는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봤자 우리는 소를 잡아먹지 소가 우리를 잡아먹질 않아 이렇게 버틸 수 있어. 그렇죠? 뭐 설마 뭐 생존경쟁 당대 너무나 다윈이 다루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길어. 그렇죠? 뭐 몇백만 년에 걸쳐서 진화해요. 그럼 몇백만 년? 야,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걸 알겠니? 그럼 말아. 근데 프로이트는 당장 너 미친놈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충격이라는 게 엄청 컸겠죠. 프로이트가 준 충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겠죠. 프로이트가. 그래서 좋건 나쁘건 간에 프로이트의 사상은 마음, 정신, 인간 본성, 인간 조건 그리고 인간 행복의 전망 등에 관한 20세기 사회를 위한 틀을 세웠다. 거기 이제 딱 나오죠.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또 알 수 없다는 그의 반계몽주의적 사상은 이렇게 됐어요. 예, 한편으로 첫 번째 프로젝트 생각 반계몽주의다. 아, 여기서 반계몽주의라는 말이 여기 나타난 걸 보면 계몽주의 참 끈질기게 오래도록 남아있죠? 그죠? 계몽주의, 한마디로 말해, 이성주의잖아요. 이성주의. 프로이트는 아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 아니다. 그 더 중요한 게 이제, 무의식이다. 인간은 무의식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는 마음 혹은 정신이란 궁극적으로는 물질적 실제로서, 즉 뇌로서, 신경학과 에너지 회로 등에 의해 분석될 수 있으며 물리학적 용어로 심리과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아주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바라보는 태도에서는 반계몽주의인데 자 무의식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규명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계몽주의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과학주의적인 생각이겠죠. 그죠? 계몽주의 안에 들어있는 과학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틀어 봤습니다. 과학주의. 예.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한마디로 인간을 전통적으로 프로이트 이르기까지 인간을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인간들 보는 생각 자체가 계몽주의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이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프로이트는 신경증을 가진 환자들을 갖다가 임상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죠? 프로이트 정말로 자 4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의사로서 프로이트 이론은 신경증을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환자들이 가진 몇몇 문제들 종종 그들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유래했던 사실을 발견하면서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나의 심리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영아들은 쾌락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삶을 시작한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쾌락 원칙이라 불렀다. 요게 쾌락 원칙. 그런데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은 쾌락 원칙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쾌락 원칙에 따르는 어떤 행위를 갖다 또는 그 욕구를 갖다가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약간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여 보면 현실 원칙. 그러니까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은 서로 대립됩니다. 그럼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서로 대립되게 되면 현실 원칙에 의해서 내리눌려진 억압된 그렇죠. 그러니까 4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욕구들이 의식에서 제거된다. 그리고 이것을 프로이트는 억압이라 불렀다. 그런데 특히 심리적인 억압은 성적 욕구들에 대하여 행해지는데 욕구들은 본성상 종종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욕구들이 일단 억압되면 무의식 속으로 강제로 들어박히게 되고 의식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활동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대립이 있고 현실 원칙에 의해서 억압된 욕구들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해서 무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활동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적인 권력이에요. 문제는 항상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제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그럼 무의식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꿈을 무의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럼 꿈이 무의식을 갖다 꿈에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봤는데 뭐 이런 거 그럼 꿈하고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며느리를 그렇게 두드려 팼나? 꿈에 나오게? 그러니까 그 꿈하고 무의식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거는 알아낼 길이 없죠. 그쵸? 그거는 프로이트의 말로 한계죠. 그죠? 꿈이 과연 무의식의 발현인가? 꿈꿔요? 무슨 꿈꿔요? 기억이 기억이 안 나? 꿈은 꾼 것 같은데 몸에 땀만 쫙 잃고 그러면 나는 한 번도 내 무의식이 꿈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자기 직전에 꿈은 어쩌다 한 번씩 꾸는데 자기 직전에 했던 생각밖에 안 나와요. 꿈에 자기 직전에 무슨 책 읽다 잤으면 책 알파벳이 굴러다닌다든가 꿈에 무슨 무의식이야 무의식. 저도 꿈을 꿔갖고 막 기억을 해본 다음에 그것이 나의 무의식인지 궁금한 것들을 좀 찾아 꿈꿔요? 무의식이 나타납니까? 뭔가 억압받는 게 있으면 어, 그러세요? 많이 억압을 받으세요? 아니 시험 전에 막 그 시험에 뭔가 국어에서 뭔가 틀려서 막 제가 뛰어다니고 이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무의식이 아니잖아요. 네 무의식이 아니라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아 걱정 막 뛰어다니 꿈에서? 네. 어허, 꿈 꾸세요? 무슨 꿈을 꾸세요? 무엇이게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요? 나는 네. 요새는 좀 할머니들이 꾸는 꿈이 예지인데 할머니들이 꾸는 꿈이 뭐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김재 한김재인가? 태몽 같은 거 어, 꿈에 뭐 이렇게 머리 허연 장발이 나타나요? 이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시험 공부해야지, 꿈에. 선생님처럼 시험 봐야지, 시험 봐야지. 막 틀려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운동장 돌고 막 그래요? 꿈속에 나타나는 게 특별한 건 아니죠. 예? 꿈속에 그게 나타난다는 게 예. 완전히 부정할 건 아니죠.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이 사람이 이걸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 자기가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는 조금 예 그렇죠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과 주고받을 만한 얘기는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학문 체계가 돼서 누구나 다 이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과학 체계로서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죠.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제 439페이지에 보면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신경증 증상은 욕구를 디범벅된 방식으로 표현한다. 정신복자 분석학자 이런 이 디범벅된 것을 풀어내는 것이며 신경증에 유발된 억압된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신경증 문제의 원천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페이지 43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일상적 삶의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상적 삶의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거 그 얘기가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40페이지 넘어보면은 뭐 오이디푸스 세 번째 줄에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쾌락 원리를 넘어서 뭐 죽음으로 향하는 충동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타나토스라든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거는 그런 얘기들은 지금 오늘날 다 논박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기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반계몽주의적인 태도를 세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연구하고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이 사람이 인간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그 유명한 이제 카를 구스타프 융이잖아요. 융. 융의 심리학도 이거 만만치 않죠. 융도 제대로 읽으려면 머리 뭐 뽀개질 정도로 융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어쨌든, 프로이트하고 융, 그 다음에 이제 막스 웨버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동안 그 학자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무의식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시켰다는 겁니다. 그 점이 일단 세기말 비엔나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